경이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장제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장제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상 육군대장 서홍찬 동지, 조선인민군 법영국장 육군상장 박정천 동지,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 육군상장 리성국 동지, 정치위원 육군소장 리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인 오일정 동지, 조영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방어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또다시 모시는 방어대들에서는 최고 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개양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맞이한 방어대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멀고 험한 자기들의 섬 초소에 찾아오신 최고 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격정의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경이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장제도 방어대의 감시소에 오르시어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연평도를 바라보시면서 박정천 법영국장으로부터 남조선 괴뢰군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의 최근 적정과 새로 증강 배비된 연평부대의 현황 상태를 보고받으시고 새로 조직한 아군의 적 대상물 화력 타격 계획을 려해 검토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서남전선을 지키고 있는 조선인민군 최종의 법영 집단은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일단 명령이 내리면 쏠라닥질거리는 괴뢰들의 사등뼈를 완전히 분질러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화력진지들과 포은피부들을 돌아보시며 경상적인 전투동원 실태를 요의하셨습니다. 티 한 점 없이 반들반들 검은 윤이 나는 포무기의 바퀴를 만져보시며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서도 포무기 관리를 정말 잘했다고, 이곳 방어대 군인들의 애국심을 느낄 수 있다고, 정말 기특하고 정이 더 푹 든다고 하시면서 전군에 널리 소개선전하고 따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은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총대를 조국 수호, 조국 통일 대전의 길을 함께 달려갈 길동무, 혁명전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장제도 방어대에 새로 꾸린 바닷물 정제기실을 돌아보시며 담수 생산과 공급 실태를 요의하셨습니다. 섬 방어대들의 물 문제를 두고 늘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은정 깊은 조치에 따라 장제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에 현대적인 바닷물 정제기실이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바닷물 취수구를 통해 끌어올린 바닷물이 료과 탕크, 저장 탕크, 정제수 탕크, 정제기를 거쳐 맑고 시원한 담수로 전환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시간당 생산량이 대단하며 군인 1인당 군인 가족 3대당 공급되는 양도 풍족하다고 하시면서 섬 초소 군인들이 물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하려던 소원이 풀렸다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었습니다.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이 물이 정말 시원하고 막 달다고, 우물을 이용할 때와 달리 두부도 잘 되고 밥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배탈이 전혀 없다고 한다는데 기분이 좋고 막 날 것만 같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장제도 방어대의 병영과 식당, 새로 꾸린 남세원실과 축사를 돌아보셨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장제도 방어대가 더 멋있어졌다고, 몇 해 사이에 푸른 섬으로 변모되었다고, 특히 당에서 품들여 꾸려준 병실들과 살림집들을 깨끗이 관리하고 주변 환경 정리를 잘하고 있다고 만족해야 하셨습니다. 강질 요리를 씌운 남세온실에 온실 환경종합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면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토마토, 오이, 호박, 파, 진채 등 갖가지 남새를 가꾸고 있는데 흐뭇하다고, 닭들이 회를 치고 살을 찐 돼지, 토끼들이 우글거리는 모양이 정말 볼만하다고, 병영 주변의 곳곳에서 광주리식 감자 농사도 짓고 있는데 섬초서에 생활이 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부업선으로 잡은 물고기를 보시고 이만하면 섬방어대 군인들의 생활에 대해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면서 무태소 복무하는 군인들까지도 섬방어대 군인들을 부러워한다는데 그럴만하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 살한 장제도 방어대 군인들, 군인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 살한 이어 무도 영웅 방어대를 시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 살한 감시소와 포은폐부,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받은 일포 진지를 돌아보시면서 전투근무 실태를 요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 살한 무도 영웅 방어대에는 우리를 향하여 무모한 포사격을 강행한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침략 도발 책동을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진뭉개버림으로써 연평도 불바다와 더불어 원수들에게 조선인민군 포병의 본때를 보여준 자랑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정전 이후에 가장 통쾌한 싸움이었다고, 무도 영웅 방어대 군인들의 위훈은 우리 당 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빛나는 군공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입대한 군인들은 자랑찬 위훈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받아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영웅 방어대의 본때를 다시금 과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전군적인 포사격 경기에서 무도 영웅 방어대 1포가 단연 1등을 쟁취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앞으로도 전군의 앞장에 서라고 고무 경유해 주시면서 영웅포를 배경으로 포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 살한 무도 영웅방어대의 새로 꾸린 바닷물 정제기실에 들리시어 몸소 물맛도 보아주시었으며 병실, 교양실, 세목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군인들이 정든 고향집처럼 아담하게 꾸려진 병실을 흠잡을 데 없이 관리하고 있으며 싸움 준비 완성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후방사업도 잘하고 있다고 만족해야 하셨습니다. 교양실에 설치한 컴퓨터 자료 전송 체계를 이용하여 군인들이 매일 당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정치사상 조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방어대 군인들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정신력의 최강자, 계급투쟁의 제1선에 선 사회주의 수호자, 조국통일의 맹장들로 억세게 준비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 살한 무도 영웅 방어대 군인들, 군인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 살한 오늘 장제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를 돌아보면서 전투동원 준비 실태와 군인 생활 문제에 대하여 요해하였는데 대단히 만족하다고, 모든 전투진지들이 싸움을 이기나여 튼튼히 다져졌고 만단의 전투진입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는 데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특히 섬초소 군인들의 먹는 물 문제를 완전히 푼 것이 제일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 살한 장제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포병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화력타격 조직과 지휘 능력, 전투조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훈련을 강도 높이 벌릴 때 대한 문제, 급변하는 정세와 전선 정황의 요구에 맞게 항시적으로 강력한 화력 타격 준비 태세를 갖출 때 대한 문제, 위장이자 싸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위장을 철저히 하는 데 깊은 주목을 돌릴 때 대한 문제 등 방어대들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워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며 따라서는 방어대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또 오시겠다고 어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란 경이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습니다. 경이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천만 군민의 불타는 소원을 담은 노래소리가 절절히 울려 퍼지는 서남전선 수역 최남단 섬 처서에서는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도자와 인내의 혼연일체의 숭엄한 화폭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장제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위험천만한 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자기들의 처서에 찾아오시어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원수 경멸을 위한 필승의 지략을 밝혀주신 경이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부를 결사관철하여 조국의 서남전선 수역 최전방 섬 처서를 김정은 결사옹이의 성세 보루 오늘의 월미도 불침의 전함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져왔습니다.